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지금 해외에서 편집 중이라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이번 편은 WCC 보충 설명입니다. 하지만 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아, 저희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WCC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 괴수 28호님께서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실 게 있다고. WCC 방송하고 나서 저희도 준비를 나름 하고 방송을 했는데 피드백도 오고 자료를 제가 좀 재밌어서 더 찾아봤어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복음주의 쪽 진영과 이제 에큐메니컬 진영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성경의 해석적인 아니면 선교관적인 논쟁에서 비롯된 오래된 싸움이다. 싸움이 뭐 이렇게 격렬한 싸움은 아니고 오래된 논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WCC가 일어나는 거가 굉장히 코미디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WCC, 일어나기 전, 일어나기까지 과정. WCC를 가장 앞서서 반대했던 집단이 뭐였냐면 한기총이라는 기독교 집단이에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네, 거기가 이건 특집으로 한 세 부작 정도 다뤄도 분량이 나올 만큼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한기총은 그렇지. 한기총이 지금 이제 홍재철 목사님께서 대표를 하고 계신데 굉장히 여기가 그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유명한 한기총이. 네. 여기가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에큐메니컬을 하고 있는 거거든. 교단끼리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교단들이 다 탈퇴를 했어요. 왜냐? 이분이 이단, 친이단적인 행보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한기총 총재님께서? 네. 그 이분이, 그러니까 아주 과거부터 사실 이분의 신학을 떠나서 95년도에 뭘 했냐면, 이제 기록에 보면 그 베레아로 대표되는 성락교회 있잖아. 김기동 목사님 또 여러 가지 만민중앙교 이재록 씨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막 이재록 씨가 웃기더라. 평강제일교 박윤식 씨 8.15 행사를 같이 집회를 열었었다. 이재용이랑 같이? 네. 끝장이네요. 이재용이랑 같이 했으면. 아니 그거는 뭐 그렇듯 과거라고 쳐요. 근데 현재 뭐가 있었냐면 그 우리가 박주영 축구 선수가 다락방이어서 이단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아, 그래, 그러니까 다락방. 다락방이 이제 많은 교단에서 이단 논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풀어줬어. 아. 그다음에 평강제일교회가 누구냐면 평강제일교회라는 또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그 대성이 다니는 그 빅뱅 팬이 이걸 들으면 안 되는데 대성이 또 그래? 이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 평강제일교회가 아, 이단이야. 박윤식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그러니까 뭐 이단이 뭐냐면 뜻을 해석하면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해석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논쟁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 뭐 또 통일교 전력이 있는 분도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런데 그래서 교단들이 그건 이단이라고 많은 교단에서 이제 판정을 했는데 이분이 총재가 되시고 나서 다 풀어줬어. 다락방 풀어주고 평강제일교회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분이 합동 계열이세요. 합동. 예장 합동 측이신데 그러니까 통합은 이미 2012년에 빠졌고 빡쳐가지고 합동이 자꾸 뭐하냐 너. 그래서 자기네가 빠졌어. 합동 목사님인데 합동이 한계총을 탈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행조가 굉장히 과감하세요. 아, 그럼 나도, 나, 너네 탈퇴할게. 합동을 탈퇴라 버려, 자기가. 아, 그래? 아, 본인, 내가 곧 왕이다를, 내가 곧 교단이다를 이루시는 거야. 루이 16세?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엊그제 이제 고신 측, 대표적인 보수교단도, 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고신이 빠졌어요. 뭐 남았어요? 그래서 한기총이 지금 나온 거는 굉장히 약한 교단들하고, 이단 논쟁이 있는 교단들이 남아있는 거야. 되게, 되게 신기하죠. 근데 거기가, 앞장서서 WCC를 반대했다는 것 자체가 이단 논쟁이 있는 사람들이 WCC는 이제 악마의 어떤 뭐 다원주의자들이고 이단이다라고 그래?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코미디. 악마가 악마를 악마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리고 그 이제 한기총은 완전 썩은 집단이고 십당 오락이라는 말이지. 십당 오락. 그게 뭐야? 십당 오락이 말이 오락이란 말이 여기서 생겼는데 10억을 내면 선거 때 10억을 뿌리면 당선이 되고 5억을 뿌리면은 탈락이 떨어진다. 아이고. 그러니까 돈 선거에 아주 온상인되고 이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한계총에서 가장 하는 역할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들의 연합, 두 번째는 이제 이단 판정을 하는 건데 이단 판정을 하는 그 위원들이 또 그 이단 논쟁이 있는 교단들이 막 돈 뒷돈을 찔러주는 10억씩 돈을 찔러주는 교단들은 이단이 안 되고 돈을 안 찔러주는 데는 교단이 되고 뭐 이렇게 이단이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야. WCC가 아니라 한기총이 더 문제인 거야. 이 인간들이 문제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가장 오늘 사실 내가 기사를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WCC는 에큐미니칼 진영에서 하는 집회예요. 근데 복음주의 계열에서 하는 집회가 WEA라는 그건 역사가 100년 이상 된 굉장히 큰 집회가 있어요. 있어. 네. 전 세계 수많은 교단들이 참여하는 집회인데 WEA 그러니까 WCC를 이번에 올해 집회를 했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한기총 측에서 뭐 자기네도 빡치는 거야. 그래서 WEA를 2014년에 유치를 했어요. 어, 우리나라로? 코엑스에. 백스 코로는 안 된다. 코엑스에 유치한 거야. 강남으로 왔구나. 근데 뭐 말이 복음주의지 한기총이지 껍데기 불과하고 진짜 복음주의 사람은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반쪽짜리 집회밖에 안 되는 거야. 기존에 WEA와 긴밀하게 교류했던 많은 교단들은 이미 다 빠진 상태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 완전 코미디고. 그래서 우리가 한기총과 나머지가 같이 연합을 해서 WEA를 유치하면 안 되냐고 거기다 또 보냈더니 거기서는 뭐 전 세계 이런 유례가 없는 거 이해를 못 하는 거야. WEA 너네 뭐 하는 거니 이렇게. 아 쪽팔려. 진짜 쪽팔린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WEA 대표 자격으로. 그 WEA 신학위원장인 토마스 슈마우 목사가 WCC 10회 총회에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할 거 아니야. WCC는 지금 한기총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데 한기총은 지금 너네 WEA를 유치한 집단이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한기총이 왜 그런지는 일단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관심도 없겠지. 그리고 뭐 이제 사실 이런 말도 했다고도 나왔다가 이제 번복이 됐는데 자꾸 한기총이 그걸 자꾸 그렇게 딴지를 걸면 WEA를 철회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사실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이 번복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WCC와 WEA는 서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같이 이제 협력한다. 협력 관계다. WCC의 사명 선언서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CC 사명선언처럼 우리도 전도에 충실하자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WEA에서 한 말이 WEA는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소수자에게 목사 안수를 준 교단도 우리는 받지 않는다 하지만 WCC가 종교다원주의는 아니다 WEA가 대변을 해주는 거야 WCC가 이상 WCC는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용공, 동성애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WEA 신학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한기총의 주장은 억지다. 그리고 일례로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WCC에 유대인을 대표해서 랍비가 와서 축하 인사를 했대. 근데 그건 그냥 인사한 거다. 격려해서 한 거지 종교다원주의는 아니다라고 복음주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WCC를 반대하는 한기총이라는 집단은 겉으로는 복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제대로 알맹이가 꽉 차 있는 복음주의 교단은 거의 없고 그리고 남아 있는 것들은 이단이 굉장히 애매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이들은 WCC를 반대하나 WCC를 후원하는 WEA는 유치하고 협력 관계 WEA는 유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주의랑 에큐메니칼은 개인이 계속 신앙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또 이렇게 논쟁을 하면 싸워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진보냐 보수냐 이 싸움이랑 사실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에서 WCC가 유치되는 거는 거의 90% 이상 이거는 정치 혹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굉장히 또 씁쓸한 얘기로 끝났네요. 그렇죠 뭐. 교회 가는 게 다 그렇죠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조용기 목사님하고 WCC를 잠깐 연관을 지어보자면 원래 WCC를 유치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굉장히 앞장을 섰었죠. 그렇죠. 앞장을 섰다가 WCC가 그렇게 제가 지난 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오니까 슬쩍 발을 빼셨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한 명성교회? 거기 그 목사님이 하셨다고. 그분이 굉장히 WCC 나중에 끝나고 얘기 들었는데 WCC의 명예를 굉장히 드높이셨던 게 뭐였냐면 마지막 그 폐회사를 하시면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고 그거를 이제 공식 멘트로 박근혜 누나 사랑해요를 외치셨다는 WCC에서 야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가 박근혜를 사랑합니다. 박근혜를 지지하고 북한을 이제 규탄한다고 공식 입장을 또 본인이 아, 찰진 드림을 치셔가지고 이게 반인 역시 따님이 아니 그거지 김정일 개새끼를 WCC에서 외치신 거라 다를 바가 없다. 아이고 중국 아니라는 걸 인증하셨네. 아 이제 네. 중국 아니라는 또 외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진짜. 다음 에피소드는 토요일 중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모두들 아이튠즈 별점과 리뷰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곧 다시 뵙겠습니다.